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세터교회를 섬기고 있는 강초로 목사입니다. 오늘은 8월 15일 광복절입니다.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의 지배에서 벗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지요. 오늘은 남한이나 북한이나 우리 민족 모두에게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런데 제 삶에도 광복절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난 날입니다.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면은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의 열림을 선포하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복음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자로부터 속박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그리고 절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집니다. 8월 15일 광복절에 저를 속박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내 너를 위하여 찬송을 들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국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매주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북한으로 들어갔다 다시 국적으로 탈북하여 중국을 걸쳐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북한 인권천연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이야기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오늘도 지성호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지 대표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이제 한 주 동안은 좀 더웠습니다. 더웠는데, 네. 또 이제, 북한에서도 그렇고, 또 8.15 지나면, 네. 또 더위가 또 한풀 이제 꺾이니까, 네. 풍성한 이제 가을을 또 맞을 어떤 이제 과일을 먹을까, 그런 생각을 네. 하면서. 그러고 네. 보니까 오늘 8월 15일입니다. 네. 오늘 8월 15일 광복절이지요. 네. 예, 일제에게 빼앗긴 나라를 찾기 위해서 정말 목숨 바쳐 싸웠던 그 희생했던 우리 애국선열들 그분들의 희생이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만은 8월 15일을 되게 되면은 저는 항상 북한에서 공부했던 네. 그 북한에서 우리에게 교육 시켰던 네. 그 교육 내용들이 늘 이 땅에 와서 가슴 아프게 남는 현실이거든요. 네. 지승호 대표님도 북한에서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8월 15일 이야기 되면은 김일성이 일제와 싸워 나라를 찾았던 네. 독립일, 네. 김일성이 나라를 찾은 일 이렇게 우리가 배웠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 와 보니까 사실은 김일성이 우리 대한민국을 찾은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렇죠. 아시죠? 36년 동안 우리가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겼거든요. 네. 그때 이 나라를 찾기 위해서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네. 제가 우리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들 거의 대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인들이 정말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그 희생정신이 믿음에서 온 것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 대표님은 우리 대한민국에 가서 역사 공부를 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가요? 저도 이제 북한에 있을 때는 뭐 배워주는 것을 이제 전부로 듣고 배울 수밖에 없었죠. 네. 그런데 이제 와보니까 이제 김일성도 뭐 일부분은 이제 좀 조작도 됐고 네. 그리고 이제처럼 그런 우상으로 이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던 이제 그런 이제 현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에 있을 때는 물론 이제 뭐 소련이 이제 진군해서 이제 뭐 북쪽 지역은 이제 차지한 것에 대해서 뭐 간혹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 북한에서 배워주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이제 김일성이가 이제 그 뭐 러시아로부터 이제 진군해가지고 이제 네. 북한을 다 찾았고 나라를 찾았다. 그래서 뭐 전설적인 영웅이고 그 애국자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참 이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이제 뭐 네. 주로 이제 뭐 러시아 군들이 이제 그 내려왔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보면서 네. 참 이제 그 교육이라는 것이 이제 얼마나 이제 무서운가 그리고 위부로부터 철저한 차단을 통해서 그 안에서 그 만들어지는 교육을 통해 가지고 북한 주민들은 볼 수 있는 눈을 이제 잃고 정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다 이제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참 이제 안타까운 이제 부분들이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8월 15일 정말 우리가 이 일제로부터 독립했던 날이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북한 동포들도 역사적인 사실을 바로 아는 그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정말 피값으로 찾은 이 대한민국이잖아요. 물론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김일성의 한 가족에 의해서 우리가 해방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저도 그 구국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북한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우리 지성호 대표님은 8월을 맞이해서 어떤 행사가 있는가요? 저희는 뭐 이제 그 항상 하고 있는 뭐 캠페인이라든가 이런 행사들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또 이제 8월 전후해서 또 조금 그 뭐랄까요? 심도 조금 가지고 이렇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8월 15일. 정말 이 8월 15일의 이 의미를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다시 한번 되새기고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세우는 데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특히 기독교인들. 네. 나라를 찾는 데 기독교인들 얼마나 많은 힘을 나라를 위해서 또 보탰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성호 대표나 저나 우리가 북한에서 왔습니다만은 이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 국민이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오늘 아침 지 대표님도 아파트에다가 태극기를 그었죠. 그래서도 제 아침 새벽이면은 꼭 일어나서 태극기를 아파트 그 국기 계양에다가 제가 걸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의 태극기를 바라보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땅을 자유의 땅으로 하나님 끝까지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드리곤 합니다. 우리 지성호 대표님도 오늘 아침에 어떤 기도를 드리셨는지요? 아, 저도 이제 기도하는 그 항상 기도하는 제목이 그것입니다. 정말 과거에 우리 그 믿음이 선배들 이제 그분들은 이제 기도하면서 그 믿음의 이제 기초에 해가지고 나라를 이제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또 지금 우리는 이제 정말 우리 평상적인 일상이 이제 너무 행복한 삶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께 주실 이제 한반도의 통일 그리고 또 어찌 보면 그 당시에는 뭐 광복되기 전에는 일제에게 그렇게 그 억압을 당했다고 하면 북한에서 살고 있는 북한 주민들이 한 이야기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일제 때보다도 더 이제 심하다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으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저희 주변의 분들도 최소한 이제 뭐 콩 기름잔 두 박이라도 최소한 배급은 줬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고 우리 그러면 공기를 마시고 살아야 되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지금 이제 외군이 아니라 뿐이지 그 안에서는 사탄이 이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는 주민들이 그 고통 속에 살고 있는데 우리가 그들을 위해 가지고 정말 이 시점에는 또 그런 이제 과거에는 그런 애국이었다면 지금은 그들을 위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그런 애국을 위해서 하나님 더 쓰임 받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이제 가는 곳마다 이제 사람들이 그 현실을 알게 되게 하고 좀 변하게 사회가 변하고 좀 북한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 한국 교회와 이제 정말 나가 있는 전 세계 이제 디아스포라들이 그렇게 준비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북한에서 살다가 왔습니다만은 저희 동네에도 어떤 할아버지가 배급소에 가가지고 배급을 주지 않으니까 제가 있을 때부터도 배급이 한 보름 한 달째가 계속 밀릴 때였거든요. 그 할아버지가 배급소 앞 가가지고 너무 억울하니까 배급소에서 쌀을 자기가 응당히 받아야 되는 이런 거 만큼 받아야 되잖아요. 주지 않으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배급소를 향해서 일제시대도 이렇게 하지 않았다. 일제시대도 일제가 우리를 악독하게 착취했지만 그때에도 이렇게까지는 배고치는 않았다. 일제시대보다 이게 더 못한 이게 뭐냐.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지도세도 모르게 잡혀가고 정말 지금도 살아계시는지 어디 계시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 할아버지가 억울하게 잡혀갔던 그 일이 지금 기억에 납니다. 정말 우리가 정말 북한에서 경험했던 그런 눈물의 그런 삶들 그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잊지 말아야 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담아두고 우리가 정말 항상 그때를 생각하면서 더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지도표는 정말 더 이 여름에 열심히 또 우리가 이 국가 북한이 인권을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찬양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우리 지도표님 어떤 찬양을 들을까요? 나라는 찬양. 이제 네, 나 찬양을 듣겠습니다. 못 본 것 찬양을 들었습니다. 정말 이 찬양을 들어보니까 나 가진 거 없어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 대표님, 정말 북한에서 우리가 살아온 사람들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힘을 더 깊이 깨닫게 되지요. 네, 우리 지 대표님, 정말 오늘 이 8월 15일을 맞이해서 정말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북한 동포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시면은 한마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사랑하는 북한 주민 여러분, 어느새 정말 긴 여름도 이제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해가 긴 정말 여름이면 항상 배고 고팠던 잠이 안 왔던 이제 과거가 이제 기억납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면 또 가을이 이제 오겠죠. 또 그 가을이 정말 그런 이제 뭐 우리 앞에 보여지는 이제 풍성한 그런 가을뿐만 아니라 정말 북한 땅에도 정말 자유가 깃들고 항상 가을과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 대한민국, 또 이제 더 큰 우리 하나된 통일을 만들어서 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고, 나는 내가 선 자리인 대한민국 서울에서 또 전 세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에서 그 일을 행할 것이고, 또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은 계신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항상 풍성한 가을처럼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 가지고, 그런 통일을 위해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랑하고 축복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만난 날에는 정말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정말 행복하게 이제 웃는 그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지 대표님, 그 눈물의 기도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북한인권천연단체인 나우의 지성호 대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청취한 청취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에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감사 찬송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양을 들려드립니다. 내일 이 시간에는 전 KBS 앵커 신은균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사무엘 상 15장. 사무엘이 사울에게 전하였다.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시어 그대에게 기름을 부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으로 세우라고 하셨소. 그러니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이요. 아말렉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한 짓, 즉 애굽에서 올라오는 이스라엘을 공격한 그 일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벌을 내리기로 하였다. 그러니 너는 당장에 가서 아말렉을 치고 그 재산을 사정 보지 말고 모조리 없애라. 남자와 여자, 아이와 젖먹이, 소떼와 양떼, 낙타와 나귀 할 것 없이 모조리 죽여야 한다. 그래서 사울이 총 동원령을 내리고 들라임에서 점호해 보니 보병이 20만이었고 유다 측에서도 만 명이 가담하였다. 사울은 아말렉의 시에 이르러 골짜기에 군인들을 잠복시켜 놓고 겐 사람들에게 전갈을 보냈다. 아말렉 편에서 떨어져 내려오라.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대들이 그렇게 잘해주었는데 우리가 아말렉을 칠 때 그대들까지 치는 불상사가 일어나서야 되겠는가. 이 말을 듣고 겐 사람들은 아말렉에서 떨어져 나왔다. 사울은 아말렉을 공격, 하윌라에서 시작하여 애굽 동쪽에 있는 수르까지 따라가며 쳤다. 그는 아말렉 왕 아강만 사로잡고 나머지 군대는 모조리 칼로 쳐 죽였다. 사울이 거느리는 이스라엘 군은 아각뿐 아니라 양과 소 중에서도 좋은 놈, 기름진 짐승과 새끼 양들과 그 밖의 모든 탐스러운 것들을 없애버리기가 아까워 그대로 살려두고 쓸모없고 하찮은 것들만 없애버렸다. 이 일이 있은 후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내렸다. 나는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가 나에게 등을 돌렸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 사무엘은 애가 타서 밤새도록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이튿날 아침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나서자 누가 그에게 이런 말을 전해주었다. 사울 왕은 오는 길에 가멜에다 자기의 승전비를 세워놓고 그곳을 떠나 길갈로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 만나자 사울이 여호와께 복을 받으십시오. 저는 여호와께서 시키신 대로 다 하였습니다 하며 인사를 하였다. 사무엘이 양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오? 또 소 우는 소리도 들리는데 어찌 된 일이오? 하고 물었다. 사울이 군인들이 아말렉에게서 빼앗아온 것입니다. 양떼, 소떼 중에서도 좋은 놈을 살려두었다가 선생께서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끌어온 것입니다. 그 밖의 것은 모조리 없애버렸습니다. 하고 변명하자 사무엘이 그만하시오. 지난밤 여호와께서 나에게 내리신 말씀을 전할 터이니 들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사울이 대답하였다. 어서 말씀하십시오. 사무엘이 입을 열었다. 그대는 본래 자신을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지만 여호와께서 그대를 기름 부어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시고 이스라엘 지파들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소. 여호와께서 그대를 출정시키시면서 무엇이라고 하셨소? 가서 저 못된 아말렉 족을 없애버려라. 그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말고 모조리 전멸시키라고 하지 않으셨소? 그런데도 그대는 어찌하여 여호와의 말씀은 듣지 않고 전리품에만 덤벼들어 여호와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소? 사울이 사무엘에게 변명하였다. 나는 여호와의 말씀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지시하시는 길로 가서 아말렉을 전멸시키고 아말렉 왕 아각만 잡아왔습니다. 단지 군인들이 죽여 없애야 할 짐승 가운데서 양과 소를 좋은 놈으로만 잡아왔습니다. 그것도 길갈에서 선생께서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잡아 바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사무엘이 말하였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따르는 것보다 번제나 화목제 바치는 것을 더 기뻐하실 것 같소. 순종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고 그분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염소의 기름기보다 낫소. 그분을 거역하는 것은 점쟁이 노릇만큼이나 죄가 되고 그분께 대드는 것은 우상을 위하는 것만큼이나 죄가 되오. 그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였으니 여호와께서도 그대를 왕의 자리에서 파면시키실 것이오. 사울이 사무엘에게 빌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군인들이 무서워서 여호와의 명령과 선생의 말씀을 무시하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하였습니다. 이제 부디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려 돌아갈 터인데 함께 가주시지 않겠습니까? 같이 갈 수 없소. 그대가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렸으니 여호와께서도 그대를 이스라엘 왕위에서 밀어내실 것이요. 이 말을 남기고 사무엘이 돌아서 가려고 하자 사울이 도포를 붙잡는 바람에 도포 자락이 찢어졌다. 사무엘이 그에게 일렀다. 여호와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그대에게서 찢어내시어 동족 가운데서 그대보다 훌륭한 사람에게 주셨소. 이스라엘을 비추시는 이는 빈말을 하거나 변심하시는 분이 아니요. 그는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시는 분이 아니시오. 사울이 애원하였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내 체면을 한 번만 보아주십시오. 내가 선생께서 모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선생께서 저와 함께 돌아가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여 사무엘은 사울을 따라갔다. 사울은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 그리고 나서 사무엘은 아말렉 왕 아각을 데려오라고 하였다. 아각은 마침내 죽을 고비를 넘겼나 보다 하고 생각하며 좋아서 사무엘 앞으로 나왔다. 그러자 사무엘이 너의 칼에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자식을 잃었는지 아느냐? 네 어머니도 그런 여자처럼 자식을 잃어야 마땅하다. 하며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난도질하였다. 길갈에서 있었던 일이다. 사무엘은 라마로 돌아가고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궁궐로 돌아갔다.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사울을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세우셨다가 후회하신 일을 생각하며 통곡하여 마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을 마칩니다. 진행의 강초로 목사였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하신 여러분 감사합니다.